동화 한국어 버전 파도의 전설. 옛날 아주 오래전에 노부가시라는 마을이 있었단다. 그 마을에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지. 청년에게도 너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단다. 이름이 뭐였는데요? 그 청년 이름은 장코였어. 장코는 이 보로프 해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하루 종일 기타 연주를 하고 했단다. 그런데 장코는 너무나 가난했어. 동전 한 입도 없었지. 장코의 기타 연주를 듣고 춤추는 사람들이 먹을 것 조금씩 나눠줄 뿐이었어. 장코는 아주 힘이 세고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단다. 하지만 장코는 그 어떤 여인과도 춤을 추지 않았어.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저녁 한 끼도 사줄 돈이 없었거든. 장코는 혼자 살며 기타만 쳤고 사람들이 나눠준 빵을 조금씩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단다. 가끔 장코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기타를 치곤 했어. 장코는 바다를 아주 사랑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들이 기타를 치던 장코에게 자기들이 바다에 친 그물을 대신 지켜봐 달라고 했어. 그리고 어부들은 노부가 시장에서 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먼 바다에 나갔지. 장코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고 해변에 있는 바위에 앉아 그물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 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노래하는 행복한 남자. 내가 바다를 바라볼 때면 아름다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지. 아름다운 바다가 곁에 있어 난 행복하다네. 장코가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쳤단다. 그러더니 그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색 머리에 금색 왕관을 쓴 거인이 나오는 거야. 장코는 그 거인이 바다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바다의 왕은 잔물결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물속에서 나와 장코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었어. 노부가서 사는 장코요. 넌 매일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더구나. 내 딸들이 네 음악을 무척 좋아한단다. 물론 나도 즐겨 듣곤 하지. 그물을 바다에 던져 끌어당겨 보려무나. 그럼 분명 바다가 노래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선물이 네 마음에 든다면 바닷속에 있는 나의 화려한 분홍색 궁전에 와서 노래를 실컷 불러줄 수 있겠느냐? 바다의 왕은 할 말을 다 마치고서는 다시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단다. 왕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춰 파도만 몰아쳤지. 그래, 그물을 던져봐서 손해볼 건 없겠지. 장코는 왕의 말대로 그물을 던지고 천천히 그물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기 시작했단다. 계속 그물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지만 하늘에 뜬 달빛을 받아서 그물이 반짝거릴 뿐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끝까지 당겨보니 끝에 네모나고 묵직한 상자가 걸려 나오고 있는 거야. 마침내 상자가 물 위로 떠올랐고 그건 나무로 된 보물 상자였어. 장코가 상자를 갖고 나와서 열어보니 안엔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지. 빨간색, 녹색, 금색 보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 장코는 상자를 들고 안전한 곳에 올려놓았고 어부들이 부탁한 그물을 지켜보며 밤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 아침이 되자 어부들이 그물을 지켜봐줘서 고맙다며 보답으로 망한병이를 줬어. 이런 초라한 식사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야. 장코는 도시로 가서 상자 속에 있던 보물을 팔아버렸고 보물을 판 돈으로 시장에서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차렸단다. 장사는 아주 잘 됐고 장코는 곧 돈을 많이 벌어서 노부가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되었지. 이제 온 동네 아가씨들이 모두 장코를 좋아했어. 흠모하는 눈길로 장코를 바라봤지. 장코는 큰 돈을 벌었지만 성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 보로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 장코는 변함없이 바닷가에 가서 기타를 치며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단다. 노부가스 사는 어떤 아가씨도 이 바다만큼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 장코는 주머니에서 예쁜 목걸이를 꺼내더니 바닷속으로 힘껏 던졌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바다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게지. 그러던 어느 날 장코가 배를 타고 가스피해를 누비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 선원들은 폭풍이 불자 두려움에 떨며 보이는 건 모두 잡았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쿠는 겁을 먹지 않았어. 전에 바다의 왕이 부탁한 게 있었지? 이제 그 부탁을 들어드릴 차례야. 장쿠는 한 손에 기타를 꼭 쥐고 망설임 없이 푸른 바다 속으로 뛰어내렸어. 장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폭풍이 먹고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리고 배는 잔잔해진 바다를 항해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단다. 그럼 장코는 어떻게 됐어요? 아, 장코. 장코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단다. 그러다 마침내 해저에 도착하게 되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깊은 바다 속에 분홍색 나무로 지어진 성이 있는 거야. 장코는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단다. 성 안에 있는 긴 복도를 따라가니 전에 만난 바다의 왕이 왕좌에 앉아 있었어. 머리에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파란 머리가 바닷물에 부드럽게 흩날렸지. 장쿠, 바다가 내게 준 선물을 잘 받았더구나. 선물이 마음에 들면 찾아오라고 했건만 왜 이제서야 왔느냐? 바다의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노래를 불러다오. 장쿠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단다. 난 바다의 왕을 위해 노래하는 행복한 남자. 푸르른 바다와 근사한 파도,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노래하는 행복한 남자.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근사한 파도가 밀려온다네. 사랑하는 나의 바다. 춤을 춰야겠다. 커다란 나무만큼이나 키가 큰 바다의 왕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왕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그가 춤을 추자 바닷속 성이 흔들릴 정도였지. 왕은 실컷 춤을 추더니 지쳐서 왕좌에 다시 앉았어. 그대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게 딸이 세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을 그대와 결혼시키겠다. 그럼 넌 바다의 왕자가 되는 거지. 위대한 바다의 왕이시여,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어떤 여인보다 바다를 더욱더 사랑한답니다. 바다의 왕이 손뼉을 두 번 탁탁 치자 그의 세 딸이 진코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걸어왔어. 세 딸 모두 아름답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웠지만 장코는 그중 막내 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 바다만큼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잖아. 장코를 바라보는 막내 공주의 눈동자는 바다에 비친 별만큼이나 반짝였어.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바다처럼 까맣고 탐스러웠지. 바다왕은 장코의 손에 막내 공주의 손을 쥐어줬고 장코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 그런데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장코의 눈에 들어왔어. 장코가 선물의 의미로 바다에 던진 그 목걸이가 막내 공주 목에 걸려있는 거야. 장코는 기쁨에 차 웃으면서 막내 공주를 끌어안았어. 공주도 다정하게 장코를 안아주었지. 곧 장코와 막내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고 바다의 왕은 성대한 피로연을 열었어. 기쁨에 찬 왕이 큰 소리로 웃자 성 전체가 흔들려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 피로연이 끝나고 장코와 막내 공주는 공주의 성으로 향했단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공주가 이렇게 말했지. 장코, 그대는 나를 잊지 않을 거죠? 가끔씩 나를 위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줄 거죠?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공주. 그리고 매일 밤낮으로 그대를 위해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러주겠어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막내 공주는 그렇게 말하며 잠에 들었고 장코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장코가 잠을 자다가 무심결에 돌아누웠는데 어쩌다 보니 장코의 발이 공주의 발에 닿게 되었어. 그런데 공주의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거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장코는 그간 늘 노래하던 바닷가에 누워있는 상태였어.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 무성했단다. 장코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상인이 됐다는 소문도 있었고 기타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어. 장코가 공주님을 찾기 위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야. 난 장코가 바다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믿는단다. 바다에 들어간 장코는 공주님을 찾아 분홍색 성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구나. 바닷속에서는 장코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잔잔한 파도가 치고 덩치가 큰 바다의 왕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바다 전체가 흔들리면서 거센 파도가 치는 거란다. 네 생각은 어떠니? 저도 장코가 바다에 돌아가서 공주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두 기억하세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